마지막 시간까지 오신 양들 수고하셨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고생하신 서로 목사님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까 김용배 목사님이 그렇게 축복했었죠.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동물, 이 노래에 이름을 넣어서 했는데, 우리 옆사람 이름 넣어서 한번 해볼까요? 옆사람 이름 넣어서 오늘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법령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름 넣어가지고 옆사람 한번 축복해보겠습니다. 별로 진심이 안 담긴 것 같다고 목사님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네. 감사합니다.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이번 수련회와 올 한 해와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제가 지금 고향대회 위해서 사역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교회 가자마자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천흥교에서 담임 목사님 그 위임 투표 때 몇 프로 나왔었죠? 99%인가요? 98%인가요? 나왔는데, 저는 그래서 그 위임 투표가 부결된다는 걸 상상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갔는데 부결이 나온 거예요. 제가 가자마자 한 2개월 지났는데 위임 투표가 있었고 부결이 나왔어요. 그래서 충격을 한번 받았는데, 근데 더 자세히 들어가 보니까 그 부결이 그냥 뭐 목사님이 부족하거나 뭐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랫동안 그 교회가 그 긴 세월 동안 갈려져 있던 반목과 분열 속에서 나온 결과라는데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몇몇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직분자들의 문제였고, 그리고 사실은 거기에서 자유로워야, 거기에서 조금 벗어나 있어야 될 청년과 교사들에게도 그 영향이 굉장히 지대하게 미치고 있다는 것에 제가 충격을 받았죠. 제가 고향대학교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했을 때 이제 안 그래도 일이 많았는데 이제 목사님도 안 계시고 그러니까 저 혼자 이제 사역을 한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에 굉장히 일이 많았죠. 제가 뭐 주보부터 해가지고 모든 주일 학교 하면서 주일 새벽 뭐 주일 오전 예배 뭐 주일 저녁 예배 다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었죠. 밤 늦게, 거의 새벽에 들어가기가 일쑤였는데, 그렇게 새벽에 들어갔는데, 또 주일 새벽까지 인도해야 되니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또 오전 9시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만난다는 그 기쁨을 가지고 다시 힘을 내서 나갔지. 그런데 그 주일날 청년 교사 한 명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졸려하고 힘들어하는 겁니다. 아마도 밤늦게까지 놀았겠죠? 그래서 그 친구한테 가가지고 왜 이렇게 힘들어하냐, 왜 이렇게 졸려하냐, 자기 너무너무 힘들어, 늦게 자서 너무너무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이요, 나도 어제 늦게 자고 나도 힘드니까 우리 같이 한번 힘내서 오늘 또 일주일 학교 우리 아이들 잘 봉사해봅시다, 헌신해봅시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 청년이 대뜸 저한테 뭐라고 말했대요. 진짜 저는 고향대교에 가서 받은 충격 중에서 그 충격이 가장 컸습니다. 그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했대요? 목사님은 월급 받고 하는 거잖아요. 정말 제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주일을 제가 어떻게 보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는 그래도 그 충격이 크긴 컸지만 완전 핵폭탄 같진 않았어요. 아, 이 청년이 철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그것과 똑같은 얘기를 젊은 집사님이면서 교사를 하시는 그 어떤 분의 입에서 들었을 때 그때 충격은 진짜 말로 할 수 없었죠. 아, 이게 우리 고향제일교회 청년과 또 직분자들과 교사들 그 안에 아주 만연한 생각이구나. 왜냐하면 이 분열과 반목이 그래서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를 의심하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불신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그것이 서로에게만 뿐만 아니라 사역자들에게. 왜냐? 파가 갈려져 있으니까 새로운 목사님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편을 들까봐 그 관심이 집중돼요. 그래서 이쪽 편을 조금 들었다 싶으면 그냥 이쪽 편에서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역자에 대해서도 불신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렇게 또 갈아치우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이 젊은이들마저도 사역자들을 월급을 주고 고용하는 그런 정도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충격을 받은 후에 그 후로는 이제는 마음이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볼 때 정말 가슴이 시리더라고요. 아, 이거 너무 큰 불행에 처해 있구나, 그 사람들이. 너무 큰 비극을 스스로 초래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은 바로 그와 비슷한 불행과 비극을 겪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전에 나오는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 고라 자손이 반역을 했던 그 사건입니다. 레위 지파 중에 아론 자손이 있고 고라 자손이 있었죠. 또 다른 자손들도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았어요. 아론 자손은 제사장의 직분을 맡았고요. 이 고라 자손은 성소의 그 모든 기구들을 담당하는 그런 그 임무를 담당했고 직분을 담당했죠. 그런데 이 고라 자손이 계속 그 직분을 담당하다 보니까 어느 날 아론 자손을 보니까 아론 자손이 너무 집중이 되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그냥 성막 옮기고 치울 때만 그렇게 자기들이 드러나는데 이 매일 드리는 이스라엘은 상번제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예배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 속죄제나 이런 것들 시시때때로 드렸기 때문에 제사장은 너무 많이 주목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 고라 자손이 거기에 대해서 약간 부러움, 약간 질투하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마귀가 그 부러움 질투를 뭘로 바꿨을까요? 열등감으로 바꿨어요. 그 열등감에다가 다시 시기와 질투라는 기름을 부으니까 분노가 이제 화염처럼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권위에 다 도전하고 아론에게도 도전하고 모세에게도 도전하고 그렇게 이스라엘의 반역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또 동조했던 사람들이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는 이 지파의 그 지파들과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거기에 동조를 했습니다. 왜? 왜 모세만 하나님이 택한 지도자고 우리는 아니냐? 서로에 대한 열등과 서로에 대한 반목 속에서 이스라엘의 아주 큰 반역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의 편을 들어주시고 땅이 갈라져서 어떻게 됐습니까? 고라 자손이 땅에 삼켜 다단과 아비람과 온 자손 땅에 삼켜지 그와 함께 했던 반역했던 지도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향단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이 다 타 죽었죠. 그들이 열등감을 가졌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이 도성육신의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첫 번째 단계로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면 각 지파 족장들의 지팡이를 다 가져오라. 르우벤 지파, 시몬 지파, 갓 지파 뭐 이렇게 다 가져오고 레위 지파의 대표로는 아론의 지팡이를 가져오게 하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교회 앞에 딱 진열해 두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돼서 그 지팡이를 보러 왔는데 그 지팡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변화가 있었죠. 무슨 일이 일어났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습니다.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왜? 하나님 안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그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그 사람,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누릴 수 있고 그 생명으로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도성육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만이 도성육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거기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그 근원적인 열등감과 그 분열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말 그 근원적인 문제를 알려주시고 고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발이나 어디 몸에 티눈이 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말 괴롭죠. 저도 천흥교회 있을 때 이 발뒤꿈치에 티눈이 났는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칼로 긁어내고 보기도 하고 저 혼자서 어떻게 해보겠다고 막 그 티눈 약에 티눈 밴드에 정말 그 약값만 해도 얼마나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 미련한 짓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원으로 가야죠. 경동정형외과에 가서 뒤꿈치를 찍고 수술을 하고 그걸 도려냈습니다. 며칠간 걷는 게 힘들긴 했습니다. 그런데 약값의 절반도 안 되는 비용에 다시는 재발하지 않게 된 아주 훌륭한 치료를 받았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하고 계신 일들이 바로 그겁니다. 문제의 근원을 해결합니다. 티눈의 뿌리를 뽑아내듯이 이스라엘 가운데 깊게 박혀있는 그 열과 열등감의 뿌리를 뽑아내시는 거죠. 자, 이제 아론의 쌍면 지팡이 사건을 통해서 그 문제의 뿌리를 뽑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죠? 티눈 뿌리를 뽑으면 이제 뭘 해야 됩니까? 네, 소독하고 드레싱하고 이제 붕대 감고 이런 그 회복시키는 일을 해야죠. 뒤처리를 해야 됩니다. 잘 안 물어서 정상적으로 걸을 때까지 이 고라자손의 반역이라는 중대한 사건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한 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은 이 광야 생활과 또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 아주 큰 임무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의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온전히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무엇으로 먼저 하시는가 하면 이 종교제도, 특히 레위인이 맡고 있는 이 레위 지파의 임무와 이 직분에 대해서 다시 세우시는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참 이상하죠? 회복시키는 것이 어떻게 이 직분을 다시 세우게 돼요? 오히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고라자손이 반역해서 제사장들에게 반역을 했으니까 그 임무를 딱딱딱 나눠줘가지고 다시는 반역하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어떻게 회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를 구분하시고 엄격하게 구별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혼내시거나 나무내시거나 또는 벌로서 엄격함을 드러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막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유일한 존재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하면 이 성막의 일을 맡아서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지 않도록 이 성막을 잘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레위인이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12분의 1 레위 지파는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오로지 그 일만을 감당하게 하는 거죠. 그 직무가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임무를 담당했던 고라자손이 무슨 생각을 한 겁니까? 에이, 제사장이 중요하지. 나는 안 중요해. 나는 덜 거룩해. 나는 덜 중요해. 하나님께서는 그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주시라는 거죠. 레위 지파가 맡은 임무는 기능상의 부분이지 제사장이 더 중요하고 누가 더 중요하고 그게 아니죠. 오히려 무라리 자손이나 이런 자손들은 이 고라자손보다 더 힘든 일을 하잖아요. 성막의 기구, 뭐 덮개 이런 거 했던 자손들도 있었는데 그게 누구가 더 중요하고 누가 덜 중요하고 그런 것은 없다는 것이고 기능상의 부분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것을 나누어 주신 것은 하나를 이루는 것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이죠. 제가 어떤 사람의 말을 읽어드릴 텐데 누가 한 말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장막에서 천리박 전쟁을 계획할 수 있는 것은 내 장량만 높아오라.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들을 살피며 군량을 준비하여 전방부대를 지원하는 것은 내 소화만 못하오라. 백만 대군을 이끌고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내 한심만 못하오라. 여기까지만 듣고 아시면 대단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힌트가 나옵니다. 이 세 사람은 당대의 호걸로 내가 그들을 중용했기에 나는 천하를 얻을 수 있었어. 그러나 항우는 범증이 있었으나 그마저 제대로 쓰지 못했기에 실패했던 것이요. 누가 한 말일까요? 유바. 네, 그렇죠. 한구조 유바. 이 고백이죠. 이 저명한 역사학자 우한의 그 우한이라는 사람이 쓴 명장 가운데 나오는 한구조 유방의 말입니다. 초한지 다 아시죠? 삼국지만큼 재미있는 초한. 항우와 유방이 대결하죠. 초나라의 항우는요, 당대 최고의 장수였습니다. 1대1로는 그래 당할 사람이 없었고요. 그가 뭐 몇십 명은 그냥 순식간에 처리한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천하패권은 항우가 잡지 못하고 유방이 잡았습니다. 왜 유방이 잡을 수 있었죠? 항우는 최상의 인물이었지만 사람의 마음을 얻고 사람을 다스리고 사람을 등용하는 능력이 없었어요. 근데 유방은 한 가지 힘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을까요? 사람을 얻는 힘이 있었어요. 워낙 뛰어난 항우는요, 자기의 출중함에 빠져서 범증이라는 아주 최고의 인재가 있었는데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소홀이었죠. 반면에 유방이라는 이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줄 사람들을 인재를 중용하고 등용해서 그가 천하를 얻을 수 있었죠. 유방의 최대 장점은 다른 사람을 내 장점으로 쓸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의 부족한 점은 타인과 공존하기 위한 겸손의 공간이다. 성막의 일은요, 제사장만 있으면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을 잡고 제사를 드릴 수는 있어도 제사장들은 성막의 기둥을 세울 수 없습니다. 성막의 지붕을 덮는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막의 기구요, 제사장들도 그것을 함부로 만질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레위 지파들이 맡은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레위 지파가 모여서 각자의 기능을 잘 감당할 때에 성막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성막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에게 머무르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이 비로소 광야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생명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시 한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와 내가 당신과 당신이 마주 봅니다. 파란 바람이 붑니다. 싹이 움틉니다. 고급 수확으로 도시의 성분을 미분합니다. 황폐한 모래더미 위에 녹슨 철골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서로서로 핏발선 눈들을 피하며 황금 침대가 몰려다닙니다. 손이 야구장갑만 하고 몸이 미이라 같은 생물들이 허청허청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립니다. 우리가 쌓아온 정막 속에서, 우리가 부숴온 폐허 위에서 너와 내가 당신과 당신이 마주 봅니다. 파란 바람이 붑니다. 싹이 움큽니다. 피곤해 지친 눈을 들어, 사랑에 줄인 눈을 들어 너와 내가 당신과 당신이 마주 봅니다. 마술의 시작입니다. 이 시는요, 에리 캐스트너라는 사람이 쓴 마주복이라는 시입니다. 사람은 홀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죠. 홀로 만들 수 있는 것은 폐허밖에 없다는 것이죠. 무생물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생명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둘이서 더불어 마주 볼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신앙을 영위해 나갈 때 물론 단독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러나 그 신앙이 커가기 위해서는 동시에 이 만남을 추구하고 그 만남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교회를 계획하시고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돕는 배필로 주셨듯이 복음을 만나 신앙을 시작한 사람들은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만남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성경의 교리 중에 이 성육신 교리, 원래 찾아오신 이 성육신 개념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성육신은요, 다른 말로 하면 만남입니다. 먼 하늘에 나와 다른 존재로 계신 어떤 분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운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원무한 불변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현실에 오셔서 나와 만나시고 나와 함께 울고 나와 함께 웃으시고 나와 그 상이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성육신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는요, 만남을 추구하도록, 만남이 없이는 살 수 없도록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사랑을 갈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럼 우리가 너와 내가 마주 볼 때, 당신과 당신이 마주 볼 때 파란 바람이 불고 새싹이 트는 일이나 마술이 시작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론 가문, 고핫 가문, 게르손 가문, 무라리 가문, 이들이 만나야 성막이 완성되고 제사가 가능해지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레위 지파뿐만이 아닙니다. 그 성막, 레위 지파가 그 성막을 완성했다면 북쪽에는 단, 아셀, 납달, 서쪽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동쪽에는 유다, 이사갈, 스불로, 남쪽에는 르우벤, 시므온, 갓. 이 지파가 만나서 이스라엘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막과 진의 배치를 통해 또 레위인의 직분과 제사 제도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너무 어려우십니까? 너무 어려워서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오늘 본문에는 그것을 단 한마디로 단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물입니다. 레위 지파는요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합니다. 반대로도 가능한 거죠. 제사장은 누구에게 선물입니까? 레위인에게 선물인 겁니다. 또 누구에게 선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물인 것이죠. 제사장 직분 또한 아론 가문에게 주신 선물이고요.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또 각 지파마다 그 맡겨진 진의 위치와 그 모든 임무와 그들이 다 담당해야 될 그 직분들이 다 그들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과 은사를 주셨죠. 그게 다 선물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옆에 있는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축복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선물입니다. 특별히 나보다 뭔가를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저를 통해. 근데 그러면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어린 사람,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은요? 그것도 선물입니다. 왜요? 도성루신의 사람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남녀노소를 물어놓고 모든 사람을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예배 시간에 떠드는 아이요, 예배 시간 정신없게 만드는 한 아이요, 그 아이는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빈점이라는 소설 아십니까? 빈점? 아마 드라마로도 제작이 여러분 아실 겁니다.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이 쓰는 소설이죠.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이 소설을 읽으시길래 옆에서 그냥 주소서 읽었다가 재밌어서 끝까지 봤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미우라 아야코라는 분이 굉장히 신앙을 현실로 살아내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이 저는 더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거의 평생을 병상에서 지낸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그 집안일 잠깐 돕고 집안일 또 가게는 가게 잠깐 나가고 그 다음에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뭐였냐면 글 쓰는 일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왜냐면 그가 너무 아파서 밖에 나가서 전도할 수가 없어서 그가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왜요? 이 소설을 쓰고 그 문학 뭐 이런 대회를 하면은 거기에 지원을 하잖아요. 공고를 보내서. 그러면 그 심사위원들이라도 이 소설로 전도하기를 원했대요. 그래서 쓰기 시작한 소설이 바로 빈점이라는 소설입니다. 이 미우라 아야코의 인생의 이야기들을 보면은 정말 감동이 되는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이 미우라 아야코는 살림을 돕기 위해서요 조그만 구멍 가게를 냈습니다. 이 미우라 아야코의 그 타고난 정말 고운 성정과 또 부침성을 보고 동네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고 또 좋게 여겨가지고 미우라의 가게를 막 많이 찾아줬습니다. 그러니까 미우라가 이제 돈도 벌기 시작하면서 사람도 만나면서 장사하는 재미가 솔솔 불어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가게를 더 확장해볼까라는 생각을 가질 때쯤 근데 이 미우라 아야코의 남편도 신앙심이 굉장했던 것 같습니다. 미우라 아야코의 남편이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 동네 사람들이 우리 가게만 찾는다면 주변 가게들이 문을 닫는 일이 생기지 않겠소?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취할 올바른 자세가 아닌 듯하오. 이웃과 더불어 공존하는 것이 중요하오. 가게의 모든 물건에 구색을 맞추지 말고 우리가 팔던 그 물건만을 갖다 두고 갑시다. 이 미우라 아야토는 남편의 권면에 감명을 받고 그대로 실천했다고. 그래서 그 가게에 있는 물건을 사러 오면 팔고, 가게에 없는 물건을 찾으면 옆집을 소개시켜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로 자기도 잘 살고 옆집도 잘 살게 되는 그 놀라운 결과를 이루게 된 것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그 삶을 살아낸 것입니다. 미우라 아야코의 고백이 더 아름답습니다. 이런 식으로 장사하게 되니까 여유 시간을 얻어서 틈틈이 글을 쓰게 되고, 나중에는 작가의 길로 들어서는 축복까지 누리게 되었답니다. 동시에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웃도 얻게 되었죠. 빙점이라는 소설이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아마 이 빙점이라는 소설은 이 미우라 아야코 부부의 이 그 현실을 살아내는 신앙을 어여삐 여기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리는 그냥 소설을 썼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아파서 글도 쓸 수 없어가지고 남편이 대신 써줬습니다. 미우라 아야코는 그 소설을 계속 부르고 남편이 썼습니다. 이분들이 뭐 장사가 잘 됐으니까 부자가 됐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먹고 살 만큼만 장사한 겁니다. 겨울에 잉크가 얼어서 쓸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삶을 보낸 사람들. 그러나 이들 부부는 그 어떤 부부나 행복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진리이신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이런 가정을 꿈꾸며, 또 이런 공동체를 꿈꾸며, 또한 그것을 이루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서로 선물이라는 이 말씀 제목의 뜻입니다. 서로에게 선물이 됩니다. 이웃과 지체에게 선물이 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목적이고 오늘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보시며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왜 이 시대에 만인 제사장 시대 아닙니까? 이제는 제사장이 따로 없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제사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오늘날의 교회에 목사 제도를 허락하셨죠? 목사 제도를 허락하셔가지고 왜 이 목사는 생계를 자기가 책임지지 못해서 왜 교인들이 십시일반 그의 생계를 책임져야 합니까? 이거는 그저 편의를 위해서, 그냥 효율성을 위해서 마련된 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그 서로에게 선물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전히 지금까지도 이 제도는 존재하게 하신 것입니다. 목사는 말씀 사역을 위해 생계를 포기하지만 성도가 그 부분에 있어서 선물이 되어주고, 성도가 생계를 위해서 말씀 연구를 할 시간이 없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선물이 되는 연습을 통해서 목사와 성도뿐만 아니라 성도와 성도가, 사역자와 사역자, 또 교회와 교회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삶을 살라.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서로의 자리에서 열심을 내어야겠죠. 목사는 잘 준비되고 연구된 최고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주님께 드린 듯이 성도에게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주님께 대하듯 대하는 것이고, 또 성도도 마찬가지죠. 주님께 하듯 목사의 생계를 책임지며, 목사를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 대하고, 또 서로를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 대하고, 서로를 선물로 여기는 것. 바로 이것이 제가 꿈꾸는 목회의 현장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의미이고, 이것이 직분의 의미이고, 이것이 은사의 직분의 가장 깊은 뜻인 것이죠. 자기를 위해서만 사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나뿐인 삶은 나쁜 삶입니다. 혼자 사는 것, 독처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삶은 무슨 삶입니까?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주는 삶입니다.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주는 삶은 도성육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주를 대할 때 어떤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선물이 되어주는 사람, 그 복받은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서로에게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련회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 받은 바 말씀 하나님의 뜻 가지고 우리의 현실로 살아낼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수련회가 이번 수련회 이 기간 오늘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우리의 현실로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칭찬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에게 선물과 같은 존재로 살기 위하여 더 열심을 내고 더 힘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도성육신의 사랑이 온 만방에 전파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역과 이 마을에 우리 교회가 속한 그 지역과 나라에 또 온 세계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